같이 흐르는 세월이라서 피는 꽃이 듯이 너무 허무해 사랑도 했었다 이별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먼 여로에 외롭고 고달픈 나그네란다 얼판엔 땅거미 치면 온 길도 갈 길도 너무 아득해 지친 몸 달래며 울기도 했었다 낯설은 창가에 불빛을 보며 고향을 그리며 다양